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너리 병사는 표이삭 솔레이는 서리를 듣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작사, 손창세 작곡인 너리 병사는 표이삭 솔레이는 서리를 듣네는 주체 63, 1974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작품은 사회주의 농촌 대지의 광희로운 빛발 아래 풍작을 이룩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과 그 위대한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청진 병사 소정적 주인공의 사상 감정을 짙은 소정으로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농장벌의 표이삭 솔레임 소리에서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혜로운 햇빛 아래 꽃피는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나갈 한 마음으로 가슴을 태우는 병사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소박하고도 웅심 깊은 시용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율은 사색적이면서도 유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심오한 시적 형상과 특색 있는 손율 형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리 지세지 마라다오 평양의 밤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존 덩우 작사, 김독수 작곡인 가요 지세지 마라다오 평양의 밤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나라의 곳곳마다의 노동당 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던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아름다운 수도의 밤에 대한 하많은 추억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인 평양에 깨끗한 구슬땀을 바치며 위훈의 한 길만을 걸어갈 천만 국민의 지향관 염원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은 사색적이며 정서적으로 흐르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약간 느리게 흐르는 선율은 아름다운 수도 평양의 밤에 대한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풍부한 서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천만 국민의 영웅적 위훈을 전하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